큐티한 청년들의 큐티하는 방송. 안녕하세요. 오늘 큐티의 진행을 맡게 된 양짐이라고 합니다. 벌써 오늘이 11월의 첫날이에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겨울의 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각자 그동안 터득해온 각자의 즐거운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라는 것을 처음 녹음하고 있는데요. 처음이라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같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큐티의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게스트들과 같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느낀 점들을 같이 쉐어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각 여기에 계신 우리 게스트들과 인사를 하고 시작하려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액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그리고 목사님계의 한기범 목사님계의 한기범. 한기범이 누구예요? 너무 그러지. 아유 형 야오밍으로 하시지. 한기범을 아무도 한기범 너무 멀다. 야오밍 중국 사람이죠. 저도 잠시 잊었던 이름. 진짜 오래된 이름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승환 목사입니다. 예스. Yeah. 아, 이런 거 다 한 명씩 다 하는 거예요? 오, 이런 거 다 한 명씩 다 해야 돼요. 해줘요. Yes.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 우리 액츠 코리더의 큰 형님이신 우리 마동석을 닮은 뿌띠상환, 네, 액츠 6개 리더인 안상환 형제님입니다. Yes, everyone.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Fighting. Yeah. Fighting. 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찬양팀 리더이자 이삭이 아빠 그리고 Famous You. 정신 가출한 X5의 리더 우리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Yeah, yeah, man, man. Yeah, yeah. 지금도 정신에 가출인.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콜 리더의 막내죠. 나이 27, 28인가요? 근데 아직도 여기서 막내. 아, 요즘 특히 말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사도상부, 우리 액츠2 리더 한상부 형제님입니다. 예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겨울을 녹여버리는 열정 청년 한상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진짜 양아치. 아, 진짜 저럴 줄 알았어. 네, 우리가 말을 잃을 것 같아요. 네, 벌써 2017년 11월 다 지나갔죠. 지금 12월 1일인데 벌써 1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동안 1년 동안 지내셨는데 우리 명환 형제님, 네, 2017년도 11개월 동안 한 것 중에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부터 하면 안 돼요. 아, 뭘 다른 사람부터 해요? 아, 나도 생각을 해야지. 상보 말 잘하잖아요. 오케이, 우리 상보가 지난 12개월 동안 특히 기억에 남는 일 뭐 한 가지 있나요? 저는 2017년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노방전도인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또 계신 형제님들이랑 같이 또 노방전도를 기억에 나는데 사도상보! 제가 부에나파크 쪽으로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KLS 그 월시를 위해서 또 이제 또 홍보하고자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또 청년들을 또 전도하고자 이제 나갔었는데 아, 그때 참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근데 또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었던 기억이 남는데 그게 참 제 노방전도 하면서 참 많이 되게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미국 와서 내가 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을 줄이야. 내가 여기서 믿지 않는 청년들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줄이야 하면서 아, 되게 많이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그게 2017년에 저에게 가장 큰 기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 역시 준비된 진짜 뭐, 짜증난다 짜증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역시 준비된 리더. 짜증나합니다. 진짜 셀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 저부터 안 하길 정말 잘합니다. 삽대번. 또 우리 상부 형제는 2017년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뭐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아, 저는 이제 12월에 제 여동생이 한국에서 와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지금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를 지금 놀러 가야 될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젠가 뭐 저번에 코리더 카톡방에서도 한번 제가 여쭤봤었어요.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뭐 라스베가스 했는데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세 번째 옵션이 있어요. 아리조나 선교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동생을 데리고 아리조나 선교를 가야 하나. 아, 설마 뭐 이런 CCT 라스베가스 가겠어? 아리조나 가겠지. 사도 상본데.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기대한다. 동생은 무슨 죄입니까? 동생 이름 동생 이름 뭐예요? 상은입니다. 상은. 상은. 상은. 상은. 뭐 서로 상자의 은혜 은자. 동생도 지금 이 팟캐스트 듣고 있나요? 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영상 편지 한번 날려주죠. 어떻게 영상 편지를 날려요?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악 좀 따라주세요. 영상 편지. 동생한테 영상 편지 날려주세요. 음악 안 듣니까 이거 안 돼. 아니 매뉴얼 음악 따라. 아니, 지금 맨날 날렸는데 이거 안 따라 뭐 어떡해. 아니, 시작하자마자 누가 영상 편지. 그래도 한번 날려. 내가 노래 깔아줄게. 알았지? 아, 자 10초만 드립니다. 10초. 너 또 말 길어지니까. 아, 부끄러운데. 자 노래 깔아드립니다. 아휴. 동생아, 보고 싶다, 얼른 와라. 어디 가고 싶니? 라스베가스 가고 싶니?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니? 아니면 목사님이 추천하신 아리조나 가고 싶니? 나는 아리조나는 아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야, 동생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진짜 아. 농담이지만 잘 느껴지네요, 그쵸? 절절한 마음. 아, 상은이, 한상은. 네. 상은이를 위해 우리 함께 또. 곧 옵니다. 12월 11일. 네. 만나면 우리 밥 한 번도 같이 먹어야죠. 우리. 네, 저 또 한 번 소개시켜 상은이 하니까 나는 그 생각난다. 이상은. 아, 왜 그러셨지? 옛날 얘기 또. 담다리, 담다리, 담다리. 아니, 인트로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목사님. 빨리. 담다리 과자도 있지 못하고, 이거. 아닌가요? 담다리 과자도 있었어? 당다리? 무슨 닭다리 과자 같은 게 있어요. 아, 닭다리 있었지, 닭다리. 맞아, 닭다리를 담다리가 했던 것 같아. 네, 저도. 이상은이 과자 했던 것 같아. 나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 상환이 형, 네. 우리 형님께서는 2017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2017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코피가 멈췄다는 겁니다. 와우. 너 몇 주 전에 도 났잖아. 이제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 진짜로? 와. 건강해진 건가요? 다행이다. 근데 아직 간이 마탱이가 가 있어서. 아, 이게 한의원에서 그 치료를 한 거야? 네. 근데 오. 코피가 옛날에 정말 올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뭐 한 하루에 막 세 번씩 코피를 났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에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습니다. 와. 일주일에 몇 번 흘려요? 아니, 안 한다니까. 아, 예요? 너무 피가 멈춰서 혈류병 예인이었는데 멈췄어. 혈류병 난민이네. 혈류병 난민이었지만. 혈류예요? 혈루죠. 혈류병 난민이었지만, 이제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만지므로 인해. 그 건강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네. 앞으로 한 달 남은 2017년도.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나요? 해보고 싶은 거요?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하나 과제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연에 밴드가 있어요. 회사 다니는데. 이름 뭐죠? 아 이거 그 회사분들 들을 네. 수도 있으니까 말 좀 말 조심하세요. 아 약간 그런 얘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뭐 오지랖이야. 말 좀 붙지 마요. 아 이름이 뭐야 이름. 그 Bloody Blue. 블러디 블루. 블러디 블루. 진짜 올드다. 올드하게 그게 얼마나. 누가 지은 거야? 비비크림. 누가 지은 거야? 누가, 우리가 지었지. 아, 같이 지은 거야? 명환이가 계속 얘기하니까 할 맛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사내 밴드 그 공연이 이제 12월 20일에 있어요. 와우. 어디서요? 저희 회사에서. 아, 아니, 전체 막년에, 송년회가. 막년에, 수요일 날 하는데. 누가 가요? 아. 아, 회사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야? 회사 사람들, 뭐, 그 웨어하우스 사람들, 밴더 몇 명, 뭐, 지인들 이렇게 와가지고 할 건데. 지인들도 가요? 네. 저희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고 싶으면 와도 돼요. 안 가고 싶어요. 말을 왜 꺼내는지. 이따 끝나고 봐요. 근데 뭐, 아무튼, 그 하는데 참, 제가 밴드 리더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긴 해요, 사실. 근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우리 목사님. 목사님 2017년. 목사님에게 더 뜻깊은 한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캐리스 월십 시작하게 된 것이지 않을까. 사실은 작년에 11월 달부터 여기 이제 있는 명안이하고 LA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브레나팍, 세리토스 뭐 돌아다닌 것만 해도 몇 개월을 돌아다니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나중에 이제 조인해가지고 거의 뭐 반년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당 찾는데 뭐 우리가 또 재정이 열악한지라 재정적인 상황에 또 적합하게 맞는 그런 교회도 찾기 힘들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뭐 케이리스 월십할 수 있는 또 뭐 교회 또 좋은 교회 찾아가지고 또 예배 지난 6월 달부터 했나요 우리가? 7월부터 했나? 정확히 7월 10월부터 그렇게 또 시작하게 된 거가 참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자리 잡고 많이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멤버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씩 오게 되는 것들 또 보게 되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게 제일 뭐 2017년에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케이리스 월십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2017년도 가기 전에 뭐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도 교회에서 어렵게 마지막 주에 휴가를 잡았어요. 휴가를. 그래서 근데 원래 여기 교회에서 원래 그런 휴가 연차가 없었는데 이번 해부터 10일이 생겼어요. 10일이 생겨가지고 저보다 많은데요? 10일이면 그래서 이제 6일 쓰고 이제 올해 다 못 쓰나 싶었는데 야. 남은 4일을 이제 어떻게 쓸까 하다가 마지막 주에 하나 이제 잡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잘 보내야 되는데 나도 고민해. 우리 코리더 창에 내가 나도 올릴라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보니까 나도 아리조나 가고 싶지. 가고 싶지. 그 상은장이랑 같이 손잡고. 그래서 한번 그 그랜드 캐년에서 우리 상보 때문에 뺏긴 우리 애들과 함께.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풀도록 하죠. 풀어야 될 시간이 많죠. 소수 단기 성기요. 마지막 남은 시간에 그렇게 한번 가족들하고 여행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럽네요. 우리 명한이는. 저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사실. 2017년도에 뭐 가장 특별히 우리 이삭이와 네. 뭐 한 거라던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이삭이하고 한 게 없잖아요. 보현이가 한 게 많지 않나? 맞아, 보현이가 많겠죠. 저도 사실 이제 KLS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웃긴 게 이게 저는 전에 이게 삼부 예배를 했잖아요. 이제 삼부 예배라고 하면은 가장 큰 대예배고 이제 청년부도 하고 하면은 이제 몇백 명 앞에서 하고 막 청년부도 100명 앞에서 하다가 저는 KLS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3, 40명이다 그러면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만 찬양하니까. 근데 사람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가니까는 부담도 확실히 더 되고 사람들도 적으니까는 더 이렇게 인터랙션이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이렇게 밀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나 이럴 때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어떤 의미에서는 뭐 힘들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그냥 솔직히 대충 한 게 많았거든요. 뭐 콘티도 그렇고 어차피 대충 하든 열심히 하든 그냥 뭐 인간 많은 건 똑같고 내가 뭐 알 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 케이리스는 인원이 확실히 적으니까 이렇게 확실히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나면서 아 이제 다시 좀 교만했던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언어를 좀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이삭이랑 아니면 뭐 보현이랑 그런 것보다도 제가 그런 것보다도라는 말은 그런 건 당연히 저의 넘버원 in my life, number one. 당연한 거고요. 과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나? 간혹 보현이 사랑합니다. 보현아 사랑해. 보현아 사랑해. 네, 그런 거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제 제가 이제 12월 마지막에 잘하고 싶은 건 이제 그 팟캐스트 이제 랭킹을 저희 경쟁사들에서 제가 연구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전체에서는 순위에 이제 기독교 관련이니까 못 들더라도 최소 종교란에서는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현재 지금 1위가 우리 사랑하는 법륜스님 그분의 질문적사 우리 부디스트가 부디스트 네 뭐 어차피 뭐 아 이거 나 이제 겁나 인신공격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머리 이제, 다 빡빡 깎고 왔나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지금 보니까는 제가 구독자가 한 9만 4천 명 정도 와 그리고 2등 하늘팟이 2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의 이제 파이널 그 어티머트 골이고 일단은 12월 내에서는 제가 이제 꼴찌를 봤어요. 꼴찌를 보니까는 구독자가 한 60명 있는 놈도 놈이 아니죠. 아니 놈이 아, 어이씨 뭐야 이거. 아 재미있는 인생 상담 사주타로 이분 지금 구독자 60명인데 95등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공략해 볼까. 순위권에 한번 들어보겠죠. 순위권에 드는 게 제 팟캐스트 목표죠. 아멘. 저의 뭐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뭐 벌써 순위까지. 이거 아무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한명만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아는 사람만 내가 봤을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의 그 카톡방에 한 30명 되거든. 오. 거기에 올리고 그러면 15명 본다는 가정 15명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뭐 건너 아는 애 20명 보고 그 다음 미국에 있는 애 한 20명 보면 나 한 60명 끌 수 있어. 그럼 60명씩 5명이면 300명이면 우리 100이 안에 들어. 아, 지인이 60명이 종교야. 안 돼 아는 지인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듣게 하겠습니다. 네.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보도 한반도로 우리 명안이 세우면 되겠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또 명안 형제가 또 요즘에 기독일보. 너무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 파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네. 기독일보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신문을 좀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 기독일보에서 가장 핫한 이슈 하나만 풀어주십시오. 몇 한해 학교 지금 35개를 준비해요. 35개 상당히 희망스럽습니다, 형님. 그러면 여러 개 하면 안 될까요? 짧게. 몇 개 풀어주세요. 네, 첫 번째 저스틴 비버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 들여. 이게 지난주 뉴스인데요. 저스틴 비버요? 네,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의 동료 래퍼인 포스트 말론이 비버가 이단에 빠져 1천만 달러. 와씨. 약 110억 원 가량을 헌금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비난했다. 말로는 비버가 뉴욕 힐성교회 칼 렌트 목사와 가까이 지내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일이죠. 뭐. 저스틴 비버? 돈 모아가지고 뭐 여자짓 하는 것보다 네. 그래도 뭐 어디라도 헌금하는 게 좋은데 네. 뭐 끝까지 가야지 뭐 문제는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뭐 또 뭐 소리 소문 없이 또 딴 짓으로 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스틴 비버 네. 정말 사건 사고 많지 않나요? 네. 뭐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대충 들어도 막 되게 뉴스거리가 되게 많이 요즘에도요? 모르겠어요. 이제 최근에 뭐 근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깜빡도 갔다 온 것 같고. 근데 걔가 뭐 말씀을 무슨 뭐 뭐라 해야 되나 그 타투 해가지고 막 다닌다며. 아 그래요? 뭐, 그래요? 뭐 목에다가 뭐 하고 나 예전에 들었어. 이차기 형이랑 비슷하네. 그 시편. 이삭이 다윗이야. 어쨌든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 뉴스는 조엘 오스틴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복음주의자 3위. 이게 엊그제 뉴스네요. 싸봤죠. 안타깝습니다. 기복주의 이거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어차피 방에도 털릴 게 없어요. 조엘 오스틴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 뭘 듣겠어 이거. 조엘 오스틴 신봉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꺼주세요. 형 왜 그래요? 우리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형 한국 기도 게임부에서 내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다 신봉해요. 그분들 우리 몰라. 모르고요. 기복주의 안 됩니다. 되게 거친 것 같아요. 네. 방송으로 했는데 이게 방송하면 정말 거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약간 이거 기독교의 김구라 방송이야. 약간 막말을 그냥. 뭐 요 정도만 할 거 아니면 하나 더. 이승철의 라이브 콘서트. 열정의 유 학교 짓기 위함. 이번이 뭐냐면요. 와. 이승철은 결혼 후에 결혼 언제 하셨죠? 결혼 두 번째 결혼인 거예요. 아 진짜? 진짜로? 첫 번째 강문영인가요? 맞아. 강문영 바람표. 이런 거 아니 형 사실만 얘기해야 돼. 여기 수당이에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찌라시 대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 이승철 팬이기 때문에. 근데 강문영이 TV 나오던데 요즘에? 아니 뭐 연예계에서 바람은 뭐 기본으로 깔고 하는 그래? 거니까. 아, 네. 강문영 누구야? 아 나왔어. 굉장히 미인이신 누님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늙었더라. 아 그렇군요. 오케이 어쨌든 이승철은 결혼 후 종교를 기독교로 바꾼 후 봉사와 나눔의 즐거움을 알게 된 사형을 여러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승철은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사역 같았다며 앞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네요. 아멘. 아, 승철이 형. 승철이 형 또 전 누군지 모르거든요, 사실. 이승철 형. 네, 이승철 모른다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아, 그 노래는 알아요. 그 노래 제목 뭐죠? 러브레터? 러브레터 통닭이고. 아, 통닭은 왜 돼요? 네버엔딩 스토리. 네버엔딩 스토리. 아, 그 옛날에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데. 상부 한번 불러줘.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안 돼요. 한번 불러봐.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나? 너무 막내가. 야, 어떻게 실드를 쳐줄 수가 없다. 예. 이거 편집, 편집. 감사합니다. 나름 큐티 방송인데, 네. 너무 이상한 소리. 큐티 언제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1, 2부로 나누겠다. 1부는 근황 방송. 근황 방송. 어, 오케이, 2부 오케이. 큐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럼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우리 나눔 큐티 방송인데,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큐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보고 또 같이 쉐어하며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상보 형제님께서 그 리딩의 대가. 아, 네. 한 리딩. 한 리딩의 대가. 저희 청년부의 리딩의 대가십니다. 야, 상은아, 너는 되게 진짜 프라우드를 느껴야 돼. 우리 청년부의 리딩은 모두 나 지금 상하나 이런 줄 알았어. 저도 그렇게 들었어. 상하나니, 상은이. 아, 나는 우리 앞으로 상은이. 나는 잘 들었어. 어쨌든 한상보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서. 네, 저희 사실 요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냥 예전에 제가 유치부에서 섬길 때 그 요나 선지자가 그 돌고래인가요? 큰 돌고래 살아 먹을 수 있어? 돌고래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근데 그 그림에는 보면 꼭 돌고래 생겼어. 큰 물고기가 이게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 저는 이렇게 사실 이거 읽을 때까지 요나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 배경이 어땠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목사를 깠어요. 갑자기 목사. 이게 바로 목사의 가식이라. 말씀을 하면 무관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나는 아빠가 아미떼라는 사람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데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이 뭐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고 여기 뭐 사는 동네도 뭐 나와 있는데 사실 잘 모르는데 요나서의 가장 그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민이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팽배한데 이 이방인들의 구원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신약 시대 때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요나서는 이미 신약 시대가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을 전면에 부상시키는 그런 또 특별한 책이죠. 또 특별하게 또 바라볼 수 있는 독특성은 사실은 예언의 내용은 뭐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것이 사실은 이 요나서 내용 가운데 뭐 중심에 있는 주제지만 뭐 어떻게 보면 앞뒤로 보면 이 사실은 뭐 태풍이 있었고 앞에는 뒤에는 이제 박넝쿨 사건이 있는 거 그 어떻게 보면 그 두 얘기가 사실은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중심 내용보다 더 부각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사실은 좀 독특점이 있고 가장 뭐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하셔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요나서의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더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 지금 좋습니다. 어차피 뭐 말씀 큐티인데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 우리가. 자기 자기 얘기 자기 얘기 자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희 얘기 해야죠. 좋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글로 안 가고 도망을 쳤나요? 다시. 예, 뭐 한마디로 그 니느웨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의 한일 관계죠, 한일 관계.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굉장히 많이 공격당하고 있는 때고,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런 곳으로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라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요나 입장에서는 그 뜻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중앙에 있다 그러면, 그 동쪽에 있는 것이 니느웨라 그러면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반대쪽인 서쪽 다시스 지금으로 치면 지중해 건너 있는 그 스페인 땅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바로 이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나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방인 선장과 거기 있는 사공들한테 좀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미 다 배웠듯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세운 건데 지금 이 요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걸 안 감당하고 지금 딴 데로 가면서 결국 이제 폭풍을 만나고 이미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보지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즉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로 막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그런 선원들의 어떤 책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즉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그런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모욕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도 또 보여주는 내용들이라고 또 할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더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또 쉐어를 해봤으면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리더 여러분들 각각에게 모르겠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자신에게 뭐 이렇게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불편하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이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같이 한번 쉐어해 봤으면 하는데 우리 상보 형제가 먼저 해볼까요?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사실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아까 그 팟캐스트 우리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노방전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노방전도 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노방전도 하면서 그 한편에 니느웨였던 것이 뭐였냐면 약간 그 담배 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노방전도 할 때 술집 앞에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약간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다가가는 것이 사실 쉽지도 않고 마음속에 약간 좀 거부감도 들고 해서 좀 다가가기가 그랬죠. 그래서 사실 뭐 명한 형이랑 이제 상한 형이랑도 그때 한번 나갔을 때 이제 사실 이 두 형이 이게 약간 목소리는 크고 하지만 겁쟁이에요, 겁쟁이. 진짜 가서 노방전 뭐 전도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뭐 했어요? 뭐 했어? 네. 뭐 하고 있어? 밥 사줬습니다. 명한 형 운전해주고 상한 형 뭐 밥도 사주고. 보자 했습니다. 네. 베이스캠프. 보자진 보자. 여기서 이제 개그 이렇게 쳐주고 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저도 약간 좀 두렵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에 대한 거에서 사실 두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약간 피했던 것 같아요. 피하기도 하고 좀 가면 명환이 형이 야야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만해 보여서 좀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한국인이 없어요. 한국인이 없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가릴 때가 아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해야 된다 해서 그냥 다가갔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노방전도 어디서 했어요? 노방전도. 저는 그 부에나파크에 그 강호동 백정 있고 그 또 마켓들 많잖아요. 시온 마켓 아, 있고. 그 큰 플라자 네.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서 했었죠. 아. 그 네 개의 몰이 몰려 있는. 맞아요. 거기에 그렇죠. 되게 가게들 여러 가지 종류의 네. 가게가 많잖아요. 거기가 가장 사람이 많이 분비.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해요. 맞아요. 가장 핫하죠. 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술집 앞에 가서 한 줄 알았어요. 아, 오케이. 그럼 그렇게 그런 데 가서 했을 때. 근데 뭐 열매는 좀 있었나요? 그래서 노방전도에서 사실 저희가 기억하듯이 그 캐리스 월십 저희가 토요일 날 매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비비큐 치킨인가요? 그 부에나파크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 비비큐 치킨에 이거 봐요. 간접한 거 아니야? 야, 야 돈도 안 받는데 간접한 걸 왜 해? 아 근데 로브레타 돈 들고 올 수 있어. 얘기하라.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비비큐 치킨을 한번 들어갔었어요. 노방전도 하려고 낮에. 대단한 놈이야. 들어갔는데 자식. 이제 거기서 이제 점심을 어떤 한 자매님께서 이제 점심을 이제 치킨을 뜯고 계셨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약간 죄송하지만 이게 좀 뭐 약간 말씀 전할 게 있다 해서 제가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캐리스 월십 우리 근처에서 하는데 혹시 나올 수 있으시냐 했더니 마침 또 교회를 다니신대요. 다니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청년 예배를 찾고 있었다. 네, 마음속에 찾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탁됐다가 네,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분 오셨어요. 네. 두 분. 네, 두 분이 오셨어요. 그 자매들이 그 자매였구나. 네. 두 번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비비큐 치킨에서 만난 자매님이십니다. 이야. 근데 요즘에 왜 안 나오시죠? 사실 비비큐 연락처를 안 받았어. 연락처가 없어. 연락처를 받았었지. 그러게. 팟캐스트를 듣게 되시면. 가면 있겠지 또. 듣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 또 다시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매님들 보고 싶습니다. 케이리스 워시오스 다시 만나요. 아멘. 그러면 비비큐 하나 사드리지 뭐. 맞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점심 때 한번 비비큐 때 또 저희가 한번 가야겠네요. 한번 가야겠네요 우리가 또 뭐. 무슨 요일 나갔죠? 토요일 점심이었어요. 토요일 점심. 그때 한번 우리 공략을 해야겠네요. 비비큐 치킨. 아멘. 한 달 찾아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한 달 계속 걸만 스토커처럼 보이죠?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상한이 형님은? 네. 상한이 형님의 니누에. 아, 근데 제가, 이게 뭐,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보다 숫기가 되게 없어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보기와 다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보면은 되게 뭐 적극적일 것 같고 활발할 것 같고 이런데 이렇게 소년 상환이 가슴 속에 항상 있어요. 소년 상. 아 그래서 소년 명수도 알고. 아, 그러니까 이제 소년 감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것도 많고 하는데 저는 이제 셀 리딩 하는 게 굉장히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와. 그러니까 뭐 그들 뭐 불편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약간 말할 때도 좀 부끄럽고 좀 대할 때도 좀 부끄럽고 뭐가 부끄러워요? 수줍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려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하고 스스로.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셀에는 종환 형제랑 백정에서 아주 맛있게 고기를 먹고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이상 나눈 것 같은데 아 그 되게 마음 먹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밥 먹지 않을래? 막 이랬는데 흔쾌히 좋죠 형 일단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밥 먹고 했는데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흔쾌히 얘기해 준 종환 형 지금 감사해 예, 영상 편지 종환아 어제 우리 맛있게 자, 먹고 노래 좀 틀고 해야 되는데 아 자 노래하면은 이거 꺼줄 수도 있으니까 아 내 거 맛있게 먹고 얘기 잘해서 너무 고맙고 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아 어제 뿌듯하더라.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종환이한테는 종환이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 잘 안 보여요. 종환이 형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팟캐스트 진실되고 공정된 팟캐스트 아닌가요? 아니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니 제가 또 긴장을 했구나. 단점이 또 뭐냐면 기억력이 안 좋아요. 단점이 참 많은 형이네요. 근데 저는 주님 없으면 굉장히 살기 힘든 사람. 할렐루야. 정말 만약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았어야 될지. 맞습니다. 참 가서. 그리고 또 셀몸이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내 밴드. 아우 예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뭐 회사 그냥 회사만 다니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랑 뭔가 같이 한다는 거를 리드한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메인 보컬이 누구야? 아, 되게 독특한 밴드예요. 이렇게 메인 보컬이 없고. 보컬이 없어요? 뭐 아니, MR 밴드야, 뭐야? 그러니까, 아니, 보컬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은 이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시기를 원했어요. 아, 그렇기 실력에 상관없이? 아, 저희는 실력을 안 갑니다. 아. 저희는 참여도로 가요. 아니, 그럼 밴드가 실력으로 안 가면 뭘로 가요? 뭐 참여도면. 캐스터네츠, 뭐, 트라이벌, 뭐,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좋은데,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다가도 이렇게 되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약간 말씀드렸죠. 수줍수줍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다가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률도 안 좋고 해가지고 굉장히 속상했는데, 이제는 좀 더, 그들도 그들에게 이제 내가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속상은 많이 했지만 또 이렇게 한 명 한 명 또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랑 또 재밌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전도라는 것도 해보고 싶고 일단 사람으로서 가까워지고 좀 그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그 일렉 치는 친구가 일렉 잘 친다 했잖아. 아 근데 미국 사람이라 했나? 그러니까 멕시코라 했나? 뭐, 멕시코 아니고 그러니까 남미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랑 똑같아요. 영어권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분 KM 우리 액츄얼 좀 오면 좋은데. 그래. 근데 그럴 수 없는데. 우리도 사실 우리 근데 멕시코면은 감당할 애가 있어. 합기가 뭐. 아 영어가 더 편하다. 아 영어가 더 편하다. 스페인 잘 못해요. 하긴 하는데 잘 못해요. 아 합기가 딱 쓸 수 있죠. 아 근데 그 기타를 잘 치는 줄 알았는데 못 쳐? 못 치진 않는데 잘 치는 걸 잘 쳐요. 올리는 것만 잘 치는 것만. 지가 좋아하는 곡만. 자기가 좋아하고 연습을 많이 한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잘 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실력으로 할 거면 시작을 하면 안 되죠 사실. 뭐 저부터도 그렇고 근데 겸손함까지. 이렇게 뭔가를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도 그렇게 그런 감정 같은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내 밴드는 연습을 일하는 시간에도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일 끝나고 해야 돼요? 일 끝나고 무조건. 아 일하는 시간에 하면 일하는 하면 딱이 맞죠. 사장님 그러면 그 시간 외에 근무 그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동호회니까요. 이거 회사에서 한 건데. 아니, 동호회 말이 동호회지. 회사에서 동호회가 어디 있어? 강압 연락 강제로 하는 강압 거지. 동호회야. 형들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 아니지 저 형 나한테 지금 그만둔다고 3만 번이 그 사장님 들으시고 재고하세요. 뭘 그만 회사를 그만둔 아 그만두고 싶 아니 그 뭐야 밴드 그만 아 밴드 그만두고 싶다고 아 사실 저는 인간인지라 잘 따라지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사실 좀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저는 잘 해낼 거라 믿어요. 근데 아빠 밴드 있잖아 우리 교회. 그거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잘해? 아 그래도 우리가 잘하죠. 아니 그래요? 아빠 밴드야. 아빠 밴드 들으신 아빠 밴드 지금 아빠 밴드 내가 있잖아. 나하고 기타가 있는데 아, 장난 하나. 아 그분들은 없어요? 기타가? 근데 아빠 밴드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한 게 우리는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 그분들 아, 처음 하시는 분들. 아빠 밴드는 내가 알기로는 거기다 싱어까지 있어 아빠 밴드를.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저는.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왁자지껄하게 좀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지기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 일하다 보니까 근데 좀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고 좀 그런 메말라 있었어요. 저도 이 생활 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일 따로 사람 따로 뭐 다 따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계를 좀 허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저도요. 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왜 맨날 아멘이야? 아멘을 잘해야 돼. 네. 아, 그러면은, 우리 또 회사분들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영상편지 짧게 나요. 아, 식상합니다, 식상합니다. 아, 너무 길어져요. 네, 너무 길고. 그래? 네, 지루하고, 나 너무 좀 이게 적당히 MC가 좀 끊어줘요. 네, 이런 질문이 아니 끝나봤어요. 그분들이 이런 야 지금 하나 질문했는데 우리 한 시간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내가 아니 내가 너네 영상 편지 썼으니까 팟캐스트 딱 들어봐라 이러면은 서브스크라이버 3명, 4명은 늦어. 그분들한테 이거, 이거 레코멘드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니, 아까 일대로 사람 따르라고 잘 고치겠다고 하는 이런 거. 내 말에 우리가 좀 기반이 다져졌을 때. 아니, 근데 오케이. 양지훈이가 있잖아. 아, 양지훈이가 오케이. 회사 얘기 나왔다 그러면 소문 낼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자, 오로메릭이네. 양지훈이가 알아서. 양지훈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어쨌든, 빨리 넘어갑시다, 우리. 네. 우리 유명한 형제. 네. 당신의 니누에 누군가요? 저는 네. 사실 회사를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는 사실 친하게 많이 지내고 있거든요. 확실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거 큐티 준비하면서 이제 오후에 이제 교회 다니는 어떤 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런 관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분이랑 나랑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안 들으면 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 힘들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그냥 그렇다 그냥 포기한 상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어차피 중국이니까 이거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했는데 근데 그분은 필리핀어거든요. 그분이 이제 아 자기는 그래도 뭐 그러니까 놀란 게 몰랐는데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대요. 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아 그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 않아? 이제 하니까 이제 그분이 아 그래도 자기가 이제 저녁을 먹을 때 같이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그 친구도 안 믿는 친구지만 같이 손을 모고 기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뭐 많은 사람을 어프로치를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내가 그냥 얘기해보고 안 되면은 전 항상 버리는 마인드가 강하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버리기. 근데 이제 아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다시 이렇게 포기했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큐티하면서 포기를 모르는 남자가 되겠다. 아니, 정대만.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 불꽃 남자 정대만. 네. 네, 포기를 모르는 남자. 네. 근데 명한 형제가 좀 말을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포기한 척 하면서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중인 격. 그런 거죠. 혹시 목사님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은 왜? 나는 솔직히 이제 내가 아무래도 이제 그 목회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누에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가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제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나 뭐 이렇게 지금 니누에라는 부분들을 성교로 이해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거하고 막 이런 걸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정작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니누에라고 하는 어떤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상대하기 어떤 싫어하는 내 현장의 사람들을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런 큐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리조나 선교 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바로 퇴장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나는 되게 쉽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내가 현실적으로 매일 가가지고 부딪혀야 되는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예,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일까? 예, 그러면서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 뭐 큐티의 내 나눔이기보다는 목회자적인 면에서 설교도 참 그렇게 뜬금없이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대상, 뭐 미움의 대상, 뭐 진짜 다가가기 힘든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오늘 뭐 요나서 읽으면은 요나처럼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시하는 대로 가야겠다. 근데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뭐 좀 더 잘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진짜 즉 how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뭐 각자 직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니누에 가서 정말 어려운 상대에게 가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까. 오히려 나는 좀 묻고 싶었어. 어떻게 한 경험들이 있는지 하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실제 목회자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되나 교훈들을 뽑아내는 일은 나는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삶의 현장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많이 여러분들보다 많이 못 부딪히잖아. 왜냐하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상이라는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필드에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좀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 건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늘 큐티를 만약에 나누면은 듣는 사람들이 좀 케이스가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간다는 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특히 전한다는 게 그렇죠. 그게 누가 됐던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은 그 방법을 찾아서 또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네. 이제 뭐 듣지는 못하는 거네요? 답을 지금 저희가 아니 그냥 그럼 간단하게 아니 뭐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아니 오히려 좀 같이 한번 고민을 나중에 해봐도 되고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럼 고민을 간단하게. 근데 좀 약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솔직한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해요 존재를. 그래 제가 저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돼 인사는 하는데 머릿속으로 좀 지우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안 좋은 건데 사실 그게. 그렇죠. 그러면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요나하고 뭐 사실은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근데 사실 제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제일 아 쉬운 거지. 좋은 게라기보다는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하고 하는 거가. 그런 걸 못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아, 불편한...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지. 포커페이스가 안 되고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포커페이스 아니에요? 오히려 부글부글 끓는 거는 그거를 표현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이 되지 그 사람. 그 얼굴이 보이지. 나 싫어하는 거가 상대가 느껴지잖아. 포커페이스를 그러니까 형은 잘한다는 거. 형은 쌩까니까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말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라는 게 내 감정을 숨기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그러니까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 내가 뭐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뭐 신경 써가지고 내 에너지 내 시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인드인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가지면 안 되는 마인드인데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네. 것 같아요. 그게 되는 사람 있나요? 사도상보? 사도상보. 상보가 그래도 사도상보. 가장 많은 뭐 1년의 사태를 겪었잖아. 우리가 뭐 상과 뭐 신앙이 것도... 일치되는 아. 유일한 증명 아니야? 상보는 만약에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네.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해야 돼. 근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본인은? 저는 솔직히 막 엄청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근데 아까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니셜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또 형제 실족할 수 있겠네. 아, 형제구나. 형제구나. 야 너 이셀 너 이마 애들 조심해라. 너희 안에 있어. 진짜 이셀 여러분들 지금 저 이셀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이셀 사랑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좋게 안 보이죠. 좋게 안 보이고 아,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마음에 정죄하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뭐 설교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제가 많이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터치하시는 게 아, 너가 그러면 되겠냐라고 이렇게 많이 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다가가서 일부러 칭찬도 더 해요. 막 약간 이 형제가 뭐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좀 좋은 모습을 더 보려고 하고 그 좋은 모습이 사실 엄청 그렇게 막 칭찬할 만한 모습은 아닌데 일부러 좀 더 크게 칭찬을 함으로써 그 형제도 기분 좋고 그냥 나도 기분 좋고 그래서 그냥 뭐 서로 윈윈하는 어떤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조금은 좀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 지금 얘기가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를 쟤는 너 읽어봤어? 순전한 기독교? 아니고 거기 얘기한 거 그대로 읽어. 그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목사님. 나 같은 사람만 읽으면 돼요. 읽어야 알아 읽어. 진짜 그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와우. 오히려 사랑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얘기를 여태 보면 CS 루이스적인 표현으로 한 거지. 근데 이미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읽을 필요가 없네. 와, 내가 CS 루이스 책 한 10몇 권 읽었는데 뭐냐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타고날 수가 있는 건가요? 신앙도 상은아 오빠 이 정도다. 상은이 진짜 자랑스럽겠다. 그러니까 저도 상보의 동생이 되고 싶네요. 아 우리 또 상보 동생 상은이가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아 네, 이번에 또 합격했어요. 아, 또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또 합격했습니다. 뭐 피가 다르네요. 그렇지만 피가 중요한가 봐요. 그 피가 중요하죠. 한씨들이 우리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는 엄마를 닮아하나 아빠를 닮아? 아 저를 닮아야죠. 이게 또 이제 좀 세대가 지날수록 또 이런 게 먹힙니다. 아 뭐야 이게? 뭐가 먹히냐? 평범함을 가라. 혹시 명한 형제 혹시 있어요? 뭐요?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뭔 얘기했지? 아, 너무 아 사도상부 말씀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네. How to. 아 어떻게 하냐? 제가 교회는 사실 저는 교회 사람들은 다 사랑하거든요. 진짜로? 아 뭐야? 아 이거 무슨 말이야? 뭐야 이게? 아무리 방송이라도 솔직하게 좀 해봐야죠. 아 진짜 저는 교회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문제아들이 좀 많잖아요. 교회. 근데 그 저는 이제 그분들은 다 사랑하는데 제가 이제 어려운 게 사실 회사예요. 회사에 비하면은 교회 사람들은 너무 왜냐면은 이익 관계가 얽혀있지가 않잖아요. 회사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5분 동안 질문을 해도 내 5분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안 듣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도 이제 제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원래 제가 항상 4시 59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5시가 딱 되면 나가거든요. 근데 한 5시 한 40분쯤에 나왔어요. 뭐 일을 하다가.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제가 바쁜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맨날 칼퇴근하는 놈이 남아있으면 바쁜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와가지고 막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이걸 당장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약간 버스하게. 그래서, 정말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한형처럼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쌩까고, 그냥 정색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아무리 내가 나한테 듣기 싫어서 해도 그냥 약간 웃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이거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명현이 형이 생각보다 여리고 그러니까 아, 여린 건 아니었는데 따뜻한 사람이더라고. 아니, 누구 칭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 밥 사줬다고 그러는데 박스 얻어먹으려고. 상무는 밥 사주면 항상 밥값을 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어쨌든 제 얘기 좀 크게 들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상한 형 같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딱 나한테 정말 싫게 하면 진짜 쌩. 그러니까 네. 세상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죠. 그게 인간관계 확실하게 하는 게.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고 그냥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러니까 먼저 말을 안 걸는 저의 소심한 복수라고 할까. 그러니까 먼저 말을 안 걸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말씀이 들어오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노력을 하고 다시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그걸 무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성공과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방법을 바꿔야죠. 오늘 사도상범의 말씀을 듣고 네. 아 오늘 너무 사도상범만 홀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지민은 어떤지 궁금해. 지민은 how to 어떻게? 저는 우선 사람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어려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성품인가 이런 부분 사람이 어려울 수는 있죠. 네,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막 그 사람이 막 정말 싫고 막 이런 적은 되게 딱 떠오르진 않는데 저는 최대한 뭐 그냥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있어서 깨지지 않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가깝게 막 이렇게 대하는 것도 아니어서 뭐 친한 사람들하고도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고 나쁜 것을 보기보다는 그냥 좋은 쪽만 보려고 노력하고 네. 저는 원래 사람들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저 사실 뭐 그 사람들 잘 몰라요. 네. 얇고 넓은 관계. 얇고 넓은 관계. 십자지 스타일. 엄청 넓어요. 아, 근데 짐이 진짜 아는 사람 많아. 김영 한 미국에만 아는 사람 2,000명 넘을 거예요. 토렌스에 2,000명 알고 있다고. 토렌스에 2,000명 있나? 토렌스에 11,000명 있습니다. 짐이 앞으로 10년 후에 LA 국회의원 나가도 돼. 제가 쌤 토렌스 시 그 의원 같은 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제가 아는 게 OC에 있잖아요. 얼바 있는데 한국 사람 많이 살잖아요. 다 시의원들이랑 그런 거 한국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학원장들이 시의원 같은 거예요. 학원하는 사람들이. 아줌마들 인맥만 그런 거나. 아줌마들 인맥으로. 밀고 밀어서. 시의원 이거 들으면 얼마나 실족하겠어. 하여튼 뭐 우리 상보가 그래도 권력을 한번 맛봤잖아. 그치. 상보도 무슨 권력? 학생이잖아. 주식으로. 이 자식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력. 학교에선 최고의 권력 아닌가? 그렇지. 거의 학생회장 하면은 좀 좋은 학교들은 다 바로 국회의원 라인 타지 않아요? 그렇지. 뭐 무슨 말? 아니야. 거기 하면 학생회장 하면 대학교 가서 뭐 보통 막 정치 이런 거 하면서 열라 데모에. 학생회장. 그게 좋은 학교. 좋은 학교. 그렇지. 좋은 학교. 너 무슨 학교야? 제가 국민대학교 나왔었어요. 아, 국민대학교에 아, 국민대학교에서 회장이야? 아니 학생회장은 제 능곡고등학교. 아,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능곡은 뭐야? 네? 뭐 농사 짓는 학교야? 일산 신도시 고등학교. 아,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 야, 그것도 아, 권력이네 그러면. 아, 그럼 일산 신도시면 괜찮은데네. 근데 몇이야 일산에서? 근데 아, 진짜. 이게 막 공부 잘하는 학교는 아닌데 아. 역산이 있었어요. 꽤 오래됐었어요 그 근방에서. 유명한 사람 누구나 융동곡에서. 한상보 있지 않습니까? 한상보 유명한 분은 잘 모르고 그 근처에 능이 되게 많아요. 능이 많아. 제가 근처에 살았거든요. 네. 아, 그게 원래 거기가 무덤이구나. 왕의 능들이 진짜 많아요. 아, 제가 능곡이구나. 곡은 무슨 곡자야? 그 계곡할 때 골짜기 할 때 골짜기 곡자죠. 거기 그래서 초등학생 때 맨날 소풍을 그 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에서 굴러 내려오고 맨날. 그 경주에서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일산에 능이 많죠? 모르지 그 조선 시대 때 그 뭐 왕의 능이 일산이 옛날에 뭐였지 그거 한양이었나 잘 모르겠네 몰라요. 어쨌든 네 잘 알겠습니다 명언 이제 오케이 그러면 우리 잠시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벌써 끊어요? 저희가 계획하지도 않게 네. 1부 2부로 나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만 하고 퇴근했어. 퇴근해요. 퇴근합시다 그냥 잠시 끊고 제가 우리 그러면 뭐 2부 하면은 노래 같은 거 안 틀어줘요?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다 니까 이승철에 그거 틀어줘요. 네, 2부에서는 우리 명화 형제 집에 우선 보내고. 이사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끼리 진행하고. 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 좀 이따 2부에 뵐게요.